HUBS. 한 그릇의 역사. 어서 오세요. 역사는 한 그릇입니다. 저희 식당은 다른 식당과 달리 매주 요리를 바꿔가며 판매하는 독특한 곳이에요. 또 저희는 단순히 맛있기만한 요리를 파는 것이 아니랍니다.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그 음식에 얽힌 이야기가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씩 접하는 음식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이야기들이 녹아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음식 속에 숨겨진 역사적 이야기들을 탐험할 예정입니다. 음식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이 만든 맛있는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 배고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이 음식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간편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일지 예상하셨나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라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음미하러 가봅시다. 라면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를 찾아가야겠죠. 사실 라면의 기원은 고대 중국의 국수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라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중국어로 당기다, 느리다라는 뜻의 라와 면을 의미하는 미엔이 합쳐진 이름인데요. 손으로 길게 당겨서 만든 국수가 바로 라멘입니다. 이 방식은 17세기경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됐고 일본 요코하마의 중화거리에서는 중국식 국수를 일본 스타일로 재해석한 중화소바라는 이름의 음식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이 중국 국수를 더 간편하고 대중적인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 1910년대부터 일본 내에서 국수가 일본 고유의 음식인 우동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음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식 라면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돼지고기 육수를 활용한 소금라면인 시오라멘이나 간장라면인 쇼유라멘이 대세였죠. 라면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데에는 1958년 안도 모모후쿠라는 이름의 인물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의 개발은 당시 음식산업의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치킨라면이라 불리는 그의 첫 번째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세계 각국으로 라면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죠. 이처럼 라면은 중국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치며 현대적인 행태를 갖추게 됐고 이제는 한국, 동남아, 심지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면의 현대적인 형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쟁은 일본 사회를 폐허로 만들었고 식량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밀가루를 대량으로 배분했는데요. 이 밀가루는 원래 빵 제조에 사용되기 위해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빵보다는 국수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음식을 선호했죠. 이를 계기로 밀가루를 활용한 새로운 음식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니신식품의 창업자 안도 모모우쿠입니다. 그는 전후 복구와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1958년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라멘이었습니다. 치킨라멘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혁신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2분 만에 완성되는 든든한 한 끼였죠. 많은 이들이 이 제품 덕분에 허기를 채울 수 있었고 이후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라면의 혁신은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식사를 쌀로 해결했지만 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식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1963년, 한국에서 삼양식품이 일본 기술을 도입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선보입니다. 당시 라면은 한국에서는 생소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삼양식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냉전 시대의 긴장 속에서도 라면이 독특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이 이루어지던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과 한국의 라면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적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로 오늘날 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간편식으로 자리 잡게 됐죠. 지금까지 라면과 그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는 음식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가 음식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살펴보니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다음에 라면을 드실 때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떠올려보세요. 음식 한입에 담긴 역사의 무게와 깊이를 함께 느끼며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식사가 만족스러우셨나요? 아쉽지만 저희 역산의 한 그릇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식사가 만족스러우셨나요? 지금까지 알바 방서인, 사장 김민지, 요리사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BS